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괴뢰 허전광들이 8일 경상북도 포항 주변의 해상과 공중에서 우리를 목표로 한 합동사격훈련에 광고를 했습니다. 괴뢰 해군 일함대의 구축함과 초계함, 유도탄 고속함을 비롯한 10여 척의 함선들과 여러 기종의 공군 전술기들이 여기에 투입돼서 대공 및 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에 돌아치며 전쟁열을 올렸습니다. 이보다 앞서 7일에는 괴뢰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요단을 비롯한 9개의 방공부대가 충청남도의 한 사격장에서 유도탄 사격훈련을 벌여놓았습니다.